그 자, 그 얘기 한번 자. 다 시작된 거 아니야 지금? 5, 6, 7. 7일 요일이 뭐지? 무슨 요일이지? 사수목. 목요일. 목요일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만해, 그만. 아니요, 제가 그만. 던졌죠.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에 가서 인사부터 하고 등편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네, 떠보려고. 네, 역시 인사는 저 소원님께서. 네. 소원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편성된 일요일 보충 수업 시간이에요. 일요일날 이렇게 모였고요. 아무래도 조금 좀 재미있게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진지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누다 보니까 좀 아직 후보님들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일요일날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나와서 모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혼자만 했어. 반갑습니다. 빨리 해, 빨리. 반갑습니다. 이보라로입니다. 네. 네. 예상을 했다고. 목요일 날 제가 그랬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에 내려가서 대선 불출마를 던지면 왜 안 되느냐. 그래서 뭐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저기 효과가 있고. 총선 결과가 좋고 그리고 대선 1년 그러니까 지금 1년 남은 대선 코앞에 가서 또 광주 여론이 소환을 하면 그때 번복을 하면 된다. 번복도 이 방송을 문재인 대표가 직접 보셨는지 혹은 그 관계자 의원실이나 더민주 관계자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의 90%를 광주에서 이렇게 했죠. 문 전 대표의 그 큰 뜻은 그런 꼼수랑은 달라요. 진정성을 가지고 광주 우리 여러분들한테 표창원을 맡기는 그 진정성 나는 노빠예요. 어. 자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하시죠. 광주 방문. 저는 네. 그 일단 향후 예측까지. 네. 일단 지각을 하면 사과를 해야 된다. 지금 막 30분 이상 기다리셨어. 다들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그게 인터넷이 잘못된 거지. 그런 점에서 네. 지가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된다. 네. 정말 모렴치한 짓이죠. 예. 자기 혼자다는 여러 이 조직과 이런 사람들과 또 심지어. 그것보다 심지어 시청자들과 약속인데 기다려주시고 계시고 그렇죠. 채팅방에서 막 언젠가 빨리 크게 망할 거야. 한쪽으로다가 크게 당할 것 같아. 크게 당하겠죠. 감기 조심하세요. 자, 수분들은 그만하시고 자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광주 방문과 그의 파장과 예측 저는 그 분석은 그 13일날 당일날 하겠습니다. 그럼 뭐야 결과 나오고 그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해야지. 우리 오늘 왜 모였는데? 자 우리 할 일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달려봅시다. 아 근데 잠깐 서울 가기 전에요. 그게 우리 울산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없으니까 일이 제대로 안 돼 정말. 갔지 네가 먼저. 맞아요. 아 너무 피치 못할 이 바쁜 네. 스케줄 때문에 네. 갔는데 그 사이 그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경남 경북을 하다 울산은 광역시니까 그거를 통째로 똑 떼서 그냥 공중으로 싹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메일이 하나 들어왔어요. 울산에 사시는 분께서 통렬한 비판. 어디를 울산도 안 하고 호남으로 넘어가냐. 그게 긴급히 울산을 재편성하는 걸로. 그래서 울산을 먼저 오늘 보려고 하는데 네. 그 우리 저 채팅방을 보니까 여기 저기 그 뭐 그걸 뭐라 그래 아르바이트 말고 그냥 뭐 그런 그냥 아르바이트 인원을 쓰나 봐요. 히로 프로타고니스트. 예. 또 저 루벤스, 예. 권은지 다 오늘 맨날 보는 사람들만 봐. 제다이 소속 직원 아니야. 네, 네, 네. 근데 저거 히어로 아니야? 히로야? 뭐가? 파이로 아닙니까? 아 히로 영어 히어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히로인데 히로가 일본어로는 히어로란 뜻이죠. 오케이. 울산 버럴님? 네. 정신을 좀 차리시고. 아 지금 정신 차리고 제가 정신을 좀 넋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예. 지금 어떤 분들이 지금 계시나 채팅창을 지금 보면서 팬 관리를 지금 느닷없이 팬 관리를. 아니 지금 분명히 시선의 각도가 이렇게 15도 상방을 보고 있었는데. 아니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언제 이제 울산으로 같이 가고 있나 이런 것도 예. 보고. 네, 일단 후보님들 먼저 중부분이도 예. 만나보고 또 이제 계속 이야기 나눠 이어가겠습니다. 자, 울산 중부입니다. 새누리당의 정갑윤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철수 후보, 국민의당 서인채 후보, 노동당의 이향희 후보입니다. 울산은 뭐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노동자의 도시. 그러니까 뉴스위크인가 그 아무튼 그 외국 유력 시사 잡지에서 울산 시를 취재해서 그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정말로 기자가 착각해서 울산시라고 안 쓰고 현대시라고 썼어요. 정말로. 현대공화국. 네. 울산의 그 인구의 70%가 현대 근로자와 그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 뉴스위크인가 그런데 실제로 현대시라고 표기를 했었어요. 그런 유명한 에피소드. 근데 있죠. 노동자 하면 좀 약간 서민의 느낌이 강한데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울산은 서울을 제치고 또 국민 그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저 연극인들은 울산 가면 골프 치면서 연극한다 그런 얘기 막 왕왕 있거든요. 진짜요? 근데 그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 안산이나 뭐 이런 쪽 가면 외국인 노동자 많은 곳은 좀 못 사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공장 뭐 있으면. 근데 그 뭐가 달라요? 울산은 그 현대이고 현대 노동자들이 옛날부터 이제 정주영 왕회장 살아계실 때부터 줄기차게 이제 강성 노조. 그를 해서 많이 이 근로 조건이나 그 수당, 그 뭐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15년 전만 해도 우리 사촌 형이 울산에서 이제 현대 직원으로 있었는데 차를 만드는지 배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뭘 했었는데 그 시절 한 20년 전에 야근을 하면 쌀 한 가마니가 나왔어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쌀 한 가마니가 한 2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원래 쌀 좋아하잖아. 그래서 18만 원인가 20만 원 정도 했었는데 한 가마니가. 그러니까 야근 수당이 하루 한 18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됐다고 하니까 그 시절에 20년 전에. 뭐 그러니까 뭐 연봉이 좀 높고 그렇죠. 그리고 호봉이 자꾸 이제 그 올라가면서 그 숙련 노동자들 그런 그렇죠. 그래서 연봉이 뭐 꽤 세죠.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면 말고 그 현대 거기가 현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SK 석유화학도 있고 뭐 그 다른 기업들도 그 뭐야 화학단지도 엄청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현대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있는 동네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현대구라고 할 수 있는 데는 동구 그리고 북구 두 군데죠. 동구는 현대 조선 있는데 미포 조선 거긴 조선소 그리고 북구는 현대 자동차 그렇게 두 군데가 있는 데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중구 남구 뭐 울주군 이런 데는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종로 옛날 명동 뭐 이런 구 그 도심 시가지 구 거기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부도심 비슷하게 또 형성돼 있고 거기도 이제 SK나 뭐 이런 데 있는 데고. 근데 그 현대라는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거 보니까. 현대라는. 현대에서 아니. 현대라는 도시. 거봐 이런 뉴스위크가 이랬어. 울산이라는 굉장히 잘 아시는 거 보니까 울산에서 뭐 좀 이렇게 거주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아닙니다. 그러면요? 열심히 구구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 울산은 뭐 내가 내 동생도 살고 있는 데고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내가 아는 뭐 옛날에 그 노동운동 하고 뭐 이렇게 했던 분들 중에서 내가 아는 분들이 좀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이럭저럭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울산은 일단 그 대규모 중공업 단지가 많다. 현대차, 현대중공업 플러스 뭐 이제 석유화학공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도시, 신도시 나눠져 있고 최근에 그 울산 태화강 관리가 좀 잘 돼가지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 특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 옆에 울주군을 상당 부분 끌어들이고 그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런데 가면 지금도 예, 구가 아니고 군이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인구수를 늘린 거죠. 이렇게 합쳐 맞추기 예, 위해서 예.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 그 뭐 동구, 중구, 남구 있는데 울주군이 있어요. 뭐 그런 좀 특이한 현상인데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노조원들이 많다. 그렇죠. 이게 문제죠. 근데 예. 경상도 지역인데 노조원은 많아요. 그러면 어떤 당이 우세하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울산 공단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 사이에는 호남 출신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에서만 뽑아가지고 지원을 채우지 못하니까 호남에서 많이 건너간 거예요. 정치적 성향이 또 지역색하고도 관련이 약간 있죠. 그리고 또 노조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진보적이고 좀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보 성향의 노동자 중심의 정당들이 뜻밖의 의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그 배타적 지지를 했던 예전 민주노동당. 네, 그렇죠. 이 강세였었죠.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강세였던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대규모 조, 그 노조가 있는 거죠. 거기 있는데 거기 뭐 현대중공업, 뭐 현대자동차 이렇게 있는데 고도시. 그 굳이 동구 남구. 그렇죠. 예. 아니 동구 북구 대신에 중구 남구는 뭐 예전에는 뭐 다 새누리당 판인 거예요. 그렇죠. 울산도 경상도니까. 또 재밌는 게 또 하나 정몽준 씨가 아 몇 선을 좀 7선을 했나? 그냥 거기 그 현대 중공업 있는 장소에서 그냥 내리고 결혼을 몇 선을 했죠? 정몽준은 근데 또 특이하게 무소속으로 안 하죠. 네, 선거도 안 합니다. 무소속으로. 거기서 이면 뭐지 왕정 유치 같다. 그렇지. 대정 유치. 현대 중공업 대정 유치. 꽤 저 잘 지은 빌딩 하나 있는데 거기다 네. 대충을 써요. 정몽준 씨가 거기가 사무실인데 네. 그냥 거기다 깃발 하나 딱 걸으면 네. 당일날 그냥 당선이 돼요. 네.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근데 특이한 건 이제 무소속으로 오래 했죠. 네. 새누리당 한나라당 입당하기 전에. 계속 무소속으로 많이 했어요. 어디도 안 끼겠다. 네. 이런 걸로. 예전에는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옛날 그 아버지가 그 국민의당 그거 했죠. 국민당. 국민당. 국민의당이 아니라 국민당. 아, 맞아. 예. 큰일 날 뻔했네. 그 정확한 명칭이 통일국민당 아니었나요? 아니요. 그냥 정주영당. 통일국민당. 아, 맞다. 통일국민당.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줄여서 국민당. 기억력 좋네. 아, 그럼 통국당이 아니라 국민당? 네. 국민당. 약칭은 국민당. 통국당 멋있네요. 뭐 뼈다귀 해장국 같은 느낌이지만 어쨌거나. 근데 예전에 이게 현대가 87년도 이전에는 거의 그때 당시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개념이 없었죠. 근데 거기에서 그럼요. 비정규직 개념이 상당히 뒤에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그 군대식 규율 뭐 이런 거 해서 공장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딱 와서 딱 일할 때 이제 뭐 학교랑 똑같아. 그 군대랑 비슷해. 아침에 딱 체조하고 뭐 좀 삐딱하고 이러면 이제 뭐 관리자들이 조인트 까고 막고 막 이런. 이러한 어떤 그 군사적 어떤 분위기 비스무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던데 87년 그 대투쟁 노동자 그때 뭐 대투쟁 일어나고 노조 결성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갑자기 역전이 됐죠. 역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노동자들 그때 뭐 칼부림도 나고 왜냐면 뭐 이제 노조 파괴한다고 해서 뭐 시칼 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삼성이랑 현대와의 차이야. 분명한 차이. 네. 결정. 삼성은 차이. 막 요래저래 관리하고 눈에 띄게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 사사사사 이렇게 하는데 뭐 미행을 하고 도청을 하고 삼성을 그렇게 하고 막 왕따 시키고 막 이런 식인데 얘네는 무대뽀야 그냥. 저 새끼 욕했어? 너 욕했어? 이겁니다. 현대의 어떤 스타일이 그렇게. 그게 이제 왕 회장이 예전에 그 현대 그 구성원한테 들었는데 거의 그 부장급 이런. 예전 왕 회장 시절의 부장급 그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현대 그 기업 문화가 그렇대요. 그렇게 전투적이래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그러니까 막 밤까지 일하고 새벽에 다 야 그 나가자 그러고 또 막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술 먹고 영안방에 다 때려놓고 새벽 5시에 기상 그러고 또 막 일하고 뭐 이런 미친 그게 이제 왕 회장이 새벽 4시 5시 일어나고 창밖을 보면서 일하고 싶은데 해가 왜 안 뜨지 이랬다는 그거 하고도 새벽 6시에 기숙사에 근로자들한테 가서 밥 먹고 자라 밥 먹고 자라 그게 시류랑 되게 다른 거 맞물리는 거 그렇죠. 같아요. 저 어렸을 때도 1등 그룹은 현대였고 뭐 지금처럼 샘슨 이럴 때가 아니었는데 그 백색가전은 삼성은 저기 3위였죠. 골드스타 1위 그리고 대우 2위 삼성 3위. 아 원래 2위였는데 대우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 가려는 지점에 이제 IMF 맞고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때 땡크지 얘기. 삼성은 백색가전 분야가 그 약하다고 금방 고장 난다고 그게 많았어요. 나도 이제 저기 LG는 그 골드스타는 부동의 1위였고 이렇게 해도 돼? 현대 어때? 아니 옛날 한 30년 전 얘기. 아니 나도 그때 이 인상이 너무 강해갖고 내가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게 그래서 스마트폰부터 지금도 LG 쓰잖아. 삼성보다. 이게 대체 이해하시듯 그냥 내비도 막 하루 어떻게 왜 울산으로 갔다가 또 벌써 이렇게 돼서 오늘도 집에 언제가 방송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갔다. 네 지금 새누리당의 정갑윤 후보가 여기 지금 현역 국회의원을 있고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긴 중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해당 특수한 뭐 지역구는 아닌 걸로. 네. 중구에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 난방이 잘 돼요. 중구 난방? 예. 와, 몰랐지, 야, 몰랐지, 우와, 몰랐지. 우와, 야, 소영이가 되게 날카롭구나. 나 감탄스럽다. 근데 나 어떤... 진 것 같아. 그 입이 끝까지 오른 척 했어야 되는데. 어떤 새로운 지식을 또 오늘 얻어갈까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게 이쪽까지 그러시는 줄 어떡합니까? 저 부산하고 이쪽이 그 대구나 이쪽이 그 사전 투표 이번에 그 사전 투표 율이 전국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그게 그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이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쪽이 새누리당 현역 비율이 높아서 그래서 뭐 딱히 자극적인 일이 없으니까 이슈가 없는 거지 네. 뭐 바뀔 가능성도 별로 안 네. 보이고 그래서 무난하게 가니까 네. 그대로 가자 들썩들썩하지 않으니까 투표율도 낮다 현역이 저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갑인이고요 저 보세요 16, 17, 18대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 넘어가야죠 이런 그렇죠. 거 네. 네. 저 양반이 그 이번에 필러버스터 할 때 좀 그랬죠 저기 뭐야 그 이석현 부의장하고 정반대 하고 또 정반대의 진행을 한 걸로 해서 그러니까 이석현 부의장은 나와서 힐링을 하고 정갑인 부의장은 나와서 어그로를 끌고 뭐 이랬던 근데 지역에선 계속 찍어줘서 여지껏 지금 사선 의원 저 정도면 지역에선 그냥 거의 왕이에요 야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노동당의 이양희 후보까지 봤고요 이제 남구 갑 새누리당 이재익 후보 이재익 후보 예.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규명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박기준 후보까지 1번, 2번, 5번 이렇게 세 분의 후보가 입후보했고요. 역시 이채익 후보가 현재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죠. 뭐 자극, 뭐 자극적이란다. 참 그 어떤 변수나 어떤 이슈가 없이 그냥 무난한 그 판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이채익 후보는 남구 구청장을 역임했고 19대 국회의원을 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두어 번쯤 더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면 됐고 두 번 정도면 68세니까 그렇죠. 이제 70세 전에 다음 지역구로 더불어민주당 거 신규명 네. 여기가 저 사람이 그 남구에서 지난번에 조성수하고 경선에 붙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가 좀 저기에는 좀 민주노동당보다 훨씬 더 약세였는데 그렇죠 네, 원래 그렇죠. 그리고 조성수 같은 경우 북구청장도 했었죠. 조성수 전 의원 뭐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어떤 그 지지도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요새 뭐예요? 이번에 또 경선 붙었다 떨어졌죠. 붙었다 떨어지는 건 뭡니까? 아니, 경선 경선 붙었다가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앤 루즈 경선 이렇게 달라붙었다가 떨어진 게 아니고 붙었다 떨어져 장난해. 근데 우리 여기서 저기 뭐야 그런데 신규명 씨가 저기 예. 뭐야 그 조성수 후보를 지난 19대에서 경선에서 이겼어요. 그래갖고 좀 파란을 좀 일으켰던 사람인데 지금은 뭐 여전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저 이채희 후보 있잖아요. 예. 네. 저 사람이 그 선주 옆에 있잖아요. 무슨 선수? 배 선주. 배 선주 옆에. 아 태어로. 선주. 네. 그거 개정할 때 뭐 기권을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왜냐 저 사람이 뭐 그쪽에 로비를 받지 않았나 뭐 이런. 그 우리 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람은 박기준입니다. 박기준. 뭐 때문에 그렇죠? 뭡니까? 부산지검 검사장을 했네요. 저 사람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뉴스타파 인연이 깊은 사람이죠. 뉴스타파 그 PD가 누구죠? 많잖아. 최경영, 최승호. 대표. 최승호. 최승호 PD. 예. 저 사람이랑 한번 붙은 적이 있었죠. 아 예전에 저거 그 그 스폰서 그렇죠. 예. 예. 그래갖고 최승호 PD가 그때는 뉴스타파 만들기 전이에요. 그렇죠. MBC PD 수첩일 때 통화하는 거를 이 라이브로 다 들려줬어요. 그렇죠. 박기준이 빨라라라 하는 거를. 예예. 예. 바로 엿먹을 이때 예. 이때 사건이 바로 새검을 새검이라는 단어를 만든 여기 발음이 되게 천박하다. 새검. 아니 새검. 내 말이 아니고 그냥. 예. 일반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새검이라고 인터넷에서 그 발음이 들려요? 인터넷 글자만 봤을 거 아니야 일반인들 그 새검이라고 읽어요 그냥 네. 어쨌든 저기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관행적인 뭐 지금도 관행일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이제 검사들 같은 거 검사장이라든지 부장검사라든지 예를 들어 형사 1부 1부다 이러면 형사 1부장 같은 경우 부장검사가 이제 자기 휘하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부에 있는 이제 검사들 그럼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씩 아 고생한다 하고 이제 회식하고, 회식하고 그럼 먼저 이제 뭐 1차로 이제 뭐 장어집 가서 한번 먹고 거기서 이제 또 아니 그 사람들의 회식 문화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아 내가 왜 한국에 콧박 빠져들어서 같이 있는 듯 지금 듣고 있었어. 네. 그러다 보면은 메뉴까지 막 설명하고 그 장어는 저 양념구이입니까? 그냥 소금구이입니까? 횟집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가끔 1차는 횟집, 2차는 뭐 장어집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보통 가면 어디 룸사롱 가잖아요. 오늘 기분이다 하고 딱 아이씨 하고 룸사롱 딱 가갖고 이제 한번 딱 먹어주는데 그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전화하는 거지. 스포한테. 홍 사장. 여기 뭐야. 아방궁 여기 있잖아. 여기 와서 조금 우리 후배들 좀 있으니까 와서 인사 좀 해. 전국 어느 동네가 룸사롱은 다 아방궁이야. 머릿속에 그냥 아방궁이 지금 있는 거야. 달란주점은 이구아나야. 그 무슨 대기업 프랜차이즈야. 모르겠어. 근데 저분 무소속이란 말이에요. 원래 당적이 없으셨나요? 아니, 그게 재밌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 홍 사장이 와갖고 이제 결제하고 근데 그런 애들은 한 번 결제하면 뭐 천만 원, 오백만 원, 칠백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 보통 룸사롱 같은데 이제 그냥 술만 술값만 한 칠, 팔십 나오고 2차 가면 한 뭐 한 150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몰라 그렇게 먹어봐 그렇게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니까 왜 원래가 그래. 아니라 불법적이고 범죄 사실을 그러니까 대해서 얘기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좀 영화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야. 예. 영화를 아, 영화 속에서 영화 속에서 저 박기준 무승호 후보가 영화배우 출신인 거 영화배우 그래. 손소영입니다. 저 이름 공개했어요. 아까 물어보시던데 손소영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 뭐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얘네들은 150 이렇게 뭐 이제 1500만 원 오늘 1000만 원 이렇게 하고 이제 가잖아요 찍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스폰했던 그 사장이 건설업자란 말이야. 보통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 뭐 편법을 이러저러 하잖아. 그럼 미리 이제 보험을 이러저러 하게 계속 들어놓은 거지. 그러다 이제 뭐 이제 건축법 위반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해갖고 걸려갖고 이게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기소됐네. 그리고 이 저 사람한테 박 기자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아 형님 나 진짜 이런 일을 해서 나 지금 하는데 형님 빼주셔. 그래?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새끼 누구 들었는데 전화를 나쁜 놈 뭐지? 범죄와의 전쟁에서 네. 빤하게 루트가 나오잖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야. 쟤도 나름 받기 전에 나름 구명 운동을 하려고 했어. 근데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사정을 모르고 홍 사장 받기 전에 이 새끼 내 그동안 한 이 새끼 입에 들어간 네. 어? 술값만 한 몇 천인데 이 새끼 그래갖고 이 박기 전한테 해갖고 너 그러면 내가 장부 다 적어놨는데 시간 내 분다.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이 개새끼 너 진짜 불기만 하면 죽. 그래도 알아서 내가 다 해놓게 좀 이러는데 너무 하다가 소리가 작지 않아 좀 크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들려 그래도 마이크가 좋아졌어. 아니 그게 지루해 근데. 아니 그런데 나 여기 지금 담들 찍었는데. 알아서 잠깐 예. 그랬는데 얘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PD 수첩에서 얘다가 이제 홍 사장에 제보를 했잖아. 그래서 PD 수첩에서 이제 확인 전화를 했는데 그때 네가 뭔데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 새끼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그때 검사에서 이제 뭐야 특별 수사를 뭐야 이제 뭐야 특검을 했단 말이야 쟤를 그런데 무혐의로 나왔어. 그냥 무혐의로 풀어줬죠. 그때 현직 검사들이 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박기준이 요번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경선에서 저런 애니까 탈락을 잘했어. 컷오프를 시켰다고.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간 거야. 그러면서 박기준이 얘기한 게 바로 신규명하고 우리 야권 연대하자. 아 비상하다. 오 야권이 내가 참 흥할게. 그러면서 박기준이 바로 새누리당 저 후보한테 뭐라고 했느냐. 야 너 스폰서지. 너 스폰 바꿔서 선주 스폰 바꿔 세월하고 세월 얘 그 뭐야 거기 후보 사무소에 세월호 침몰 사진이 딱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체 후보고 세월호에 어떤 책임이 있는 놈이라고 막 맹공격하는. 박기준의 클래스가 진짜 똥물이네 내 완전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입당인데 오늘 정말 앞길이 험난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좀 뭔가 확실하게 재연 들어가려면 재연 확실하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걸로 하려면 좀 확실하게 욕을 하든가 뭐 아니면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진지하게 좀 하든가 세계가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짬짬뽕이 되니까 지금 내가 세계를 잘하려다가 이렇게 심정은 내가 이해해서 비난하진 않겠어요. 세출이나 뭐라도 걸려라 이제 그런 건지 그렇지 그렇지 세계를 잘하려다가 다음 지역구 볼게요. 남구 을입니다. 새누리당 박맹우 후보, 더불어민주당 임동욱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송철호 후보. 이렇게 세 분이고 역시 새누리당 후보님 국회의원 현역으로 있습니다. 제다이의 그 콘텐츠 크리에이터 중에 한 분이 임동욱 기자라고 있습니다. 제다이의 구성원 중에 한 분과 이름이 똑같군요. 그리고 박맹우 후보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렇죠. 예. 저 사람이 지금 울산시장 3대를 하다가 원래 보통 보면은 광역시장이 되는 것은 상당한 어떤 그 뭐야 정치적 비중이 있고 어쩜 그거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고서 광역시에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보다 광역시장이 더 크죠. 그렇죠. 지역구 의원보다. 근데 저 사람은 광역시장 하다가 중간에 때려치고 국회의원을 했단 말이야.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그 기초 중에서도 그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센 지역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라든가 안양시라든가 이런 곳은 그 시 경계 안에 지역구 여러 개가 있어요. 큰 시니까. 기초시인데.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저기 뭐야 그 예산 주무르는 예산만 하더라도 몇 조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 거의 최고로 크죠. 기초 중에선. 근데 울산 광역시 정도면 규모가 장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이번에 울산 광역시에 저기 뭐야 당선이 대놓고서 한 중간에 이제 보궐선거 때 나와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건데. 그러면 또 시장도 또 보궐선거라나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맞바꾼 거야. 자기가 시장에서 시장을 사퇴서를 내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 빈자리에 또 보궐선거로 또 저 사람이 찍은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그 맞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 사람 우리나라가 이제 3선 이상을 연임 못하게 돼 있어. 광역시. 시도 단체장은. 그렇기 때문에 저거 나오고 나중에 이제 3선 연임이 안 되냐. 연임이 안 되니까. 건너뛰면 진검다리 되는 거지. 건너뛰면 또 되잖아. 그래 그렇게 해서 이번에 된 사람이야. 한 사람이야. 그렇게 할 때 주로 이게 지방선거와 총선이 2년 간격으로 엇갈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 시장 임기를 마치면은 총선까지 2년을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2년 도 중간에 사퇴하고 총선에 나와버리는 거죠. 당선될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놀겠다. 부지런하고 꼼꼼한 분들이에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데 어떻게 내가 2년 시간 놀 수가 있느냐. 근데 돈도 더 들고 뽑아준 사람들은 뭐가 돼? 계속 공석이 돼버리는 걸. 지금도 만약에 뽑혀도 금방 사퇴할 사람들 몇 눈에 보이잖아요. 임기 끝까지 안 하실 그렇죠. 분들. 보통 그 야권이나 다른 상대 후보들이 그걸 지적을 해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또 이거 하다가 또 사퇴하고 또 갈 거 아니냐.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게 또 뭐 그래도 힘센 사람이니까 뽑아주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선거에 대한 일반 유권자의 인식 중에서 빠르게 고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우리 저 토론을 불참하면 TV 토론 안 나온 사람들은 벌금 400만 원 이게 아니라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유권자들이 알아서 지역에서 그러니까요. 걸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박맹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대로 잘 했어요. 잘했어요. 저희 아까 태화강 아까 얘기했는데 옛날에 그 울산이 굉장히 공기 도시가 이제 공업단지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았어. 그리고 강 같은 경우도 많이 썩었고 그런데 저 사람이 그 태화강을 살려갖고 연어가 그 강으로 돌아오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남쪽에서 연어가 오긴 좀 힘들 텐데 수모가 들어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조금 까보면 되게 허술해 진짜. 무슨 실력이 잘한가 실력. 연어 맞습니다. 진짜요? 예 검색하세요. 검색 들어가겠습니다. 검색 들어가는 동안 저는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아 이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줘야 됩니다. 송철호. 저 양반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울산 지역 울산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보 그렇죠. 어떤 정당계의 노동운동 거기 변호사지만은 대부라고나 할까? 오, 태화강에 연어가 돌아왔네요. 그리고 내기할 걸. 저분 진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인간 승리입니다 지금. 공직선거 그 저기 뭐야? 출마 경력 한번 보실까요? 14대부터 나왔습니다. 이야. 한번 92년 때부터 14대 낙선, 15대 낙선. 네. 몇 번입니까? 7번. 예. 지방선거 낙선, 16대 낙선, 지방선거 낙선, 19대 낙선. 보궐선거도 낙선. 저 사람들 이번에 한번 해 줘야 됩니다, 진짜. 아니, 그게 이렇게 자꾸 나온다고 해서 퇴줄 필요는 없어요. 저 권력력 아니에요? 저렇게까지 되면 집착 아닌가? 근데 저분이 그 예전에 그 문재인 뭐 노무현 뭐 이렇게 특히 노무현 같은 경우 이제 그때 87년도에 뭐 그 노동 인권 변호사로 막 이름 났었는데 저분도 그 시기에 같이 노무현 변호사하고 그 후보하고 같이 그 영남 쪽에 그 노동자 대수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 현대 뭐 이런 때 무료불량으로 엄청나게 그 공헌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 그거예요. 지난번 보궐선거 지난번 보궐선거 때 48% 받았어요. 2% 차이로 떨어졌어요. 덥네. 근데 무소속으로? 네. 근데 저런 경우에 낙선을 많이 했다고 해서 권력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전혀 당선 가능성이 없이 예닐곱 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종의 그 집착이나 어떤 중독 같은 거죠. 저 위에 보면은 이철수라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또 그 경우 다르게 저렇게 매번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면서 여러 번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굳이 권력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요만큼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그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진짜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될 곳에 나가죠. 저분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지역에서 내가 뭔가 해야 할 이 지역에 나의 임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가 저 지역이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텃밭이라든지 48%까지 나왔을 때까지 저분의 인생을 보면 저런 건 이제 소명의식이라고 보는 게 그렇다면 왜 야권에 들어가서 약간 단위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했잖아요. 뭐 이력을 보면 민주노동당 출마, 통합민주당 출마 다 야권에 몸 담았던 근데 저분이 특이한 점이 그렇게 일곱 번을 나오면서도 한 번도 한나라당 새누리당 안 갔잖아요. 네. 그쪽은 아니라고 손을 딱 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욕보다는 좀 다른 게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네. 권력욕만 있었다면 새누리당 갔겠죠. 네. 저는 그것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설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질문을 오늘 왜 이러지 진짜 방송이 예. 다음 선곡 왜 방송 잘 되고 있는데 왜 자, 다음 선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난 오늘 안 맞는데 진짜? 되게 좋은데. 예. 남구리예요. 박맹우. 저 사람 마지막으로 한번 재상 한번 볼까요? 누구요? 박맹우. 박맹우? 네. 박맹우가 4억인가 되는 것 같은데? 박맹우. 예. 아니 이거는 저 송철호고 송철호 말고 박맹우예요. 오늘 또 스태프들도 이상하고. 재상. 홈페이지. 부동산이 아파트가 2억 5천짜리 하나 있고 부동산이 8억 소개 본인 거 장남 거 마포구에 아들이 사네. 마포구 공덕동에 사네. 어머 아들 몇 살이야? 아니 근데 공덕동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야? 5억이나 해 저거? 공덕동 그 정도 하죠. 마포 예. 아니 공덕동 작은 아파트예요. 60 제곱미터면 20평 안 되는 거거든요. 20평도 안 되는 거. 영원 같아. 결혼하면서 그냥 하나 장남의 차가 2009년식 아반떼네요. 마사오 것보다 안 좋네. 마사오. 네. 오. 자 다음 한번 넘어갈까요? 재산이 별로 없네요. 그냥 그저 그런. 그 저기 뭐야 나름 좀 뭐야 그거 한 사람 아닙니까? 검소하죠. 네, 검소하고 청렴하다고 볼 그러니까 수가 있죠. 태화강을 살린 그 울산시장. 또 삼성에 삼성까지 하고 막 뭐지 국회의원까지 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저 정도면 검소한 거죠. 예. 나쁜 짓은 안 크게 안 했다. 적어도.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궁금한 게 왜 보자 그랬어요? 그냥 삼선의 광역시장이라서 한번 궁금했어요. 그 정도로 한 사람은 재산을 얼마 갖고 있는가. 네, 다음 지역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동구. 동구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 국민의당 이연희 후보, 민주당의 유성룡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김종훈 후보입니다. 저 민주당의 유성룡 후보는 영의정에 출마하셔야 되는데 왜 지역구에 출마하셨죠? 저 민주당이 저거죠. 그 김민석당. 그렇죠. 그 이름 알바끼. 그래서 실제 민주당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된. 여기도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데요. 이게 지금 북구 아니 무슨 구였죠? 여기가 남구 동구. 동구 여기가 아까 그 저 현대중공업 현대조선 그쪽 있는 데죠. 미포조선. 미포조선. 그 우리 사춘 형 그 예전에 일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형 얘기처럼 이제 87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이제 90년대 지나서 노조 힘이 되게 막강해지고 예. 그 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현대 이 울산 쪽에서 임투라고 하죠. 춘투라고 하죠. 춘투. 춘계 임투. 예. 네, 그 춘투라고 줄여서 얘기해. 그러니까 봄에 그 임단협 하면서 임금 협상하면서 저 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무 매년 의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측하고 이게 잘 협상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노조에서 찬반 딱 투표하고 이제 파업에 뭐 87%에서 파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노랗구에 노랗구가 뭐야? 트럭에 공장에서 쓰면 너트라 그래? 볼트라 그래? 이거 네모 이거 육각형 이거 있잖아. 너트. 네? 너트. 너트가 2만 원대요. 네. 엄청 무거운 게 돈동 쇳덩어리. 이거를 노랗구 싣고 옵니다. 트럭에. 트럭에 쫙 싣고 와요. 그래서 정물에 뿌립니다. 예. 바닥에. 예. 쫙 뿌려놓고 이제 노동자들이 빨간 티 하고 빨간 띠 하고 조끼 입고. 예, 조끼 입고 정문에 딱 앉아요. 그러니까 딱 서요. 그러면 울산에 이제 그 경찰서에서 정경들이 막 옵니다. 그래서 딱 대치를 해요. 그래갖고 그 까만 그 공업용 그 밴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새총처럼 설치해갖고 쏩니다. 그럼 이제 막 맞고 그렇게 아침 나절 막 돌 던지고 보도블럭 깨고 막 쇳덩어리 던지고 그리고 놀다가 점심시간 되면 이제 정경들한테 야 밥 때 됐다 그러면 이제 아저씨들이 앉아요. 그럼 정경들도 앉아요. 그래갖고 아 형님들 좀 잘 살았어요 아저씨들. 그럼 너 다쳤니? 미안해. 되게 카메라에 볼 때는 막 살벌한데 그 내부에 들여다보면 이제 그냥 의뢰하는 여기도 싸움이랑 비슷하네요. 네,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 얘기는 지금 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저 그 동구라서 현대 아까 그 13일 날은 저희 5시부터 방송할 거고요. 예, 꼭 봐주세요. 뭐 꼭 할 건데 왜 자꾸? 저기는 네. 지금 김정은 후보가 지금 저기 노조 지원 후보죠. 그래갖고 저기가 지금. 김종훈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울산을 봤는데 지금 동구까지도 현역은 쭉 계속. 100%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 빼놓고 이 경상도 지역은 뭐 현역들이 변동 없이. 그렇지만 노동 쪽이 세다는 거는 언젠가 그런 적이 한 번 정도 있었을 아니, 수도 있었지. 뭐 이런 거. 원래 그랬다가 씁쓸하네. 최근 들어서는 다시 이제 다 새누리당으로 돌아갔다. 그 통진당 해산하라고 이러면서 많이 약세됐죠. 옛날 저기 이제 김종훈 같은 경우에는 옛날 통진당 세력이었죠. 저희 이모도 울산에 사십니다. 자 다음 지역구 보겠습니다. 북구에요. 새누리당 윤두환 후보. 윤두환 후보는 전두환하고 이름이 저 한자까지 똑같네요. 두환. 무소속의 윤종호 후보는 윤두환 후보랑 성이 한자까지 똑같습니다. 아, 예. 저 사람 윤종호는 지금 구청 시의원하고 구청장도 하고 그러다만 끝난 다음에 다시 회사 돌아가고 도장 3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현대자동차 도장 3반. 도장 3반. 다시 복직을 했는데 복지 신청을 했는데 안행부에서 그 허락을 안 해준 거야. 그래갖고 아니 내가 회사 일을 하다가 중간에 선거 나고 공무 때문에 나와갖고 다시 이제 끝나고 복직하는데 왜 안 해줘? 뭐 이러고 뭐 연관성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소송 걸어갖고 다시 현대에 다시 복직을 했어요. 소송을 이겼어? 네. 지금 여기는 19대 국회의원이 없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윤종우 같은 경우가 한 10% 차이로 지금 윤두환을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 될 확률이 아마 와 멋있다. 오 멋있다. 저분도 옛날 통진당 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저 김무성 후보 김무성이 말 돌리는 거. 어머. 김무성이 그래갖고 요걸 예를 들면서 그 문재인이 또 옛날 통진당 그쪽이랑 또 후보 연대한다 뭐 아주 뭐 그런 좀 색깔론의 진앙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저께였죠. 어저께였나? 네. 어제인지 그제인지 김무성 후보가 그 다시 문재인이 종북 세력과 손잡았다. 그렇지. 그게 바로 여기죠. 딱 떴죠. 네. 그게 이제 왜냐면 여기서 단일화를 했거든. 그 저기 뭐야 또 그러니까 또 얘네들 또 뭐야 후보 단일화 하면서 통진당과 연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흥미가 있는 곳이네요. 네. 아까 쯤에 나왔던 사람이 동구청장이었고 여기는 북구청장이었죠. 네. 네 다음 지역구입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을주군. 광역시 안에 있지만 군이에요 군. 주소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김두경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찬모 후보, 국민의당의 권중건 후보, 무소속의 강길부 후보, 그리고 역시 무소속의 전상환 후보입니다. 현재 무소속의 강길부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입니다. 73세야 어떻게 42년생이셔. 맨 밑에 전상환 후보는 직업이 참 특이하네요. 나눔과 봉사활동가. 여기서는 지금 강길부가 거의 한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기도 네. 이제 그 무소속 컷오프돼서 물갈이가 되려고 했는데 저기는 73세 나이가 너무 많다고 잘렸어요. 근데 사진 봐 어떡해. 저걸 진짜 30대나 40대 30대 회사원 사진인데요 전. 너무한다. 위에 올려보면은 이번에 저 2번 정찬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정규직 교사 출신으로 해서 저기 예전에 그 뭐야 교육위원으로 의원으로 당선되고 그랬는데 인재 영입 몇 3호인가 5호인가 뭐 그럴걸요? 저기 써 있기는 인재 영입 1호라고 돼 있는. 지역 인재 영입. 지역 인재. 아 지역 인재. 네. 그래 뭐 지금 다 그러네요. 다 뭐 무소속이지만 저분도 지금 컷오프 때문에 이번 새누리당에서 나온 분이고 울산 뭐 대구 못지않게 뭐 패턴이 거의 비슷하죠. 이러네. 예. 그냥 노동자 세력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 말고는 거의 뭐 그냥 일반적인 영남 스타일 뭐 이런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울산 지역을 다 본 건가요 이제? 예. 예. 울산 지역 이렇게 해서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시작하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마사오 때문에. 와 인터넷 불안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짧게 울산 지역을 끝냈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또 쉬게? 네, 잠깐만 쉬었다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쉴게요. 금방 올게요. 네, 금방 오겠습니다. 네.